you and me 아슬아슬한 사이 너와 chemistry 가끔은 나도 떨려 오해하지 않기로 해 기분 탓인 건 맞는데 누가 뭐래도 we're just friends 친구 이상이 아닌데 You and me 알 듯 말 듯한 사이 왜 그럴 때 있지 하지 말란 더 해 낯선 표정이 더 끌려 That's just my friend 아닌 척 해봐도 보여 내 눈에 수가 없어 왜 That's just my friend 넌 나만 봐 꽉 담은 입술이 답을 하는데 답하지 못해 왜 우연히 몇 번째 서로 눈치만 보는데 이게 아닌데 we're not friends 친구 이상이 맞는데 You and me 네 마음도 같을까 왜 그럴 때 있지 하지 말란 더 해 낯선 표정이 더 끌려 That's just my friend 해봐도 보여 내 눈에 That's just my friend 숨겨봐도 숨길 수가 없어 왜 That's just my friend Yeah Girl, I don't know why you playing like that Like 막 기다리는데 너는 왜 다른 곳을 보고 있는지 우리 매일 친구여야만 하는 거니 Yeah you know you got me like oh Yeah body bag she got me dead I'm like damn that body bag You must know when I spring fall summer More than friends can I keep it 100 Yeah 넌 절대로 친구로 안 보여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꼬여 어릴 때 보던 네 모습이 어디 가는지 What you say That's just my friend 아닌 척 해봐도 보여 내 눈에 That's just my friend 숨겨봐도 숨길 수가 없어 왜 Thank you.